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본용하다 노동당 시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린 사랑한다. 가슴 펴고 세상을 공부 보고자 공부 보면 알 수 있으리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 마음 즐거워라. 이상으로 너의 뮤곡을 보내드렸습니다.